엄마 기분 좋아 울적해진 요즘엔 달달한 게 필요해 민트 초콜릿 부티 까나페 하모니 푸딩 슈크림 훨훨 날아올라 저 멀리 훌훌 닿아버리고 And singing louder 온 세상에 다 So nice 주문할 거라마 연기에 Moonlight 더 빛날 거야 너 딴 눈에 빠져 기분 따윈 바꿔서 갈아입고 별똥별에 따라가 날이 새도록 Alright 이 바깥들도 달콤해 Alright 모든 것이 완벽해져 걱정은 안 해도 저기 높이 미루지 마 작은 행복을 빵야 먹자마자 지향적 경련 남아 처럼 행복했죠 오늘도 파란 바다 같은 소다수 안에 별빛 퓽퓽퓽 이따 먹을래 아껴 먹을래 Oh my goodness 설레 팍팍해진 일상엔 꿀바른 게 필요해 딸기 타르트 로얄 룰케이크 그렇고 무슨 마카롱 쭉쭉 터지지 마 절대로 하하 웃어버리고 And see